건너 가는 길을 울고 웃는 한 막무대 그래도 가리라 가고 또 가리라 흥겨운 가락에 장단치고 춤추며 유랑의 별 칠 때까지 하루같이 탄보찜에 구름에 떠도는 인생 분단장요 술쟁이 가는 길을 한도 많은 유랑무대 춤추며 유랑의 별 칠 때까지